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국 해방 71돌세 즈음에서 국제 고려인 통일연합회, 러시아 고려인 통일연합회, 러시아 원동 고려인 통일연합회, 우즈베키스탄 조선문화전통 로인협회를 비롯한 해외 동포 조직들과 국제 고려인 통일연합회 기관지 신문 통일주필을 비롯한 해외 동포들이 축하 전문들을 드렸습니다. 축하 전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직 영도하신 20성상의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에 의하여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업은 이룩되었으며 그때로부터 조선은 자주적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정일 동지께서는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굳건히 수호하시었으며 주체적 통일 노선과 투쟁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심혈과 노고를 다 바치시었다고 축하 전문들은 칭송했습니다. 축하 전문들은 조국 통일의 앞길에 의연히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 있지만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 통일 사상과 업적을 변함없이 빛내어 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기에 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해외에서 민족 대단결의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 결의들을 표명했습니다.